절세의 애곡자의 한평생을 노래합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우리 당과 혁명 저국과 인민 앞에 실로 용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빛나라 혁명의 맷뿌리 정일봉이여. 한층암절벽이 하늘을 뚫고 솟았느냐. 하늘에서 시작되어 이 땅 위에 뿌리 내렸느냐. 눈을 들어 바라보면 이마 위에 아득히 놓이는 봉우리. 소백산, 간백산, 포태산, 여기 하늘 아래 펼쳐진 천만 산악이 흐르는 구름 속에 묻히어도 이 세상의 물인 듯 구름 위에 우뚝 솟은 봉우리. 조용한 심장으로는 마주 볼 수 없구나. 붉은 피가 가슴에 뛰지 않고선 도도욱 볼 수 없구나. 이 나라 기상의 절정, 아 종일봉, 백두의 종일봉. 고요히 내리던 흰눈 위에 그날이 울리던 자장가 소리 저 어느 숲에 깃들었느냐. 붉은 깃발의 폴럭임 소리를 들으며 그날에 오르던 그 발자국 저 어느 이끼오른 바위 위에 새겨졌느냐. 백두산야에 흐르던 짙은 포연 속에 간직하신 높은 뜻 저 마루에 머물러 있고 저국 산천을 굽어보며 키우신 그날의 의지 천만년 바위로 여기에 뿌리내렸거니 해와 달이 여기서 빛뿌리고 별들이 여기서 돋아올라라. 아 여기서 한 줄기 바람을 잡아 허공 중에 쥐어뿌리면 눈 덮인 천리쇠가 경랑을 일으킬 듯 조사락의 한 꽃을 들었다 놓아도 잠자는 태고의 절벽들이 우리처럼 미아리 칠 듯. 여기에서 떤 불타는 심장은 꺼질 줄 모르리. 여기서 다진 맹세 세월이 가도 피어남 없으리. 여기서 시작한 걸음은 멈출 줄 모르리. 그런 인민은 굴복시키지 못하리. 위대한 혁명의 참다운 뜻 혁명가들의 선서의 영원함 그 고귀한 진리를 한순간에 깨우쳐주는 아 혁명의 맷뿌리 정일봉이여.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오 저국 종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 생애를 고이 간직하고 온 우리의 찬연히 빛을 뿌리는 종일봉. 그렇습니다. 진종 종일봉은 우리 장군님의 민상과 더불어 빛나는 선군 조선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거니 우리 천만 국민은 백두의 혁명정신 종일봉의 옥센 기상을 안고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용도 따라 백두의 한군길 혁명의 천만리길을 꿋꿋이 이어갈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라 혁명의 맷불이 정일봉이요.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